이 시간에는 널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가. 구름아 나를 식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덩지가 많으신 분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김종일 그이는 우리의 운명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당은 단결의 기치. 천만의 대호 하나로 뭉쳐 오직 하나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